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조선인민군 내무군 군인 동무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흥에서 살다 온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국동방송에서 전하는 3월 27일 월요일 방송 문을 엽니다.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판화로 완성했습니다. 그 판화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모욕당하는 예수 등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는 작품마다 특이한 제목을 붙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처럼 얼마나 심오한 뜻을 품고 있습니까?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 향을 발라주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먹고 자란 백향목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자는 자기를 내리찍는 도끼 같은 자에게도 향을 묻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도 넓은 은혜와 예수께서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서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그 사랑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뜨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람 죽음도 생명 거쳐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마커스 50의 찬양으로 그 사랑 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화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방송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은혜로운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 혹시 가난한 신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신자라고들 하는데 안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런 현상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네, 이런 내용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뭐 교회 안팎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 자신들의 문제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상처, 실망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타당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거, 예배드리는 거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모든 이유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교회로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서두에 가난한 신자라는 용어를 좀 썼던 이유는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 네 번째 시간이 바로 4계명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네. 한번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사역으로 우리 좀 성도님들이 볼 때 실족하지 않게 네. 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예, 만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날마다 내렸어요. 예. 그런데 그 만나의 특징이 다음 날이 되면은 썩고 냄새 나서 보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은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원래 다음 날에는 썩고 썩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안식일은 안 썩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기적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도 주일 성수를 대충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네, 오늘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목사님. 예,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예. 이거를 종합해 보면 안식일을 왜 지키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안식일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네네. 어떤 겁니까? 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사업이 아니고 내 장사가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한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개념을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 네네. 열심히 삶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리고 우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또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네. 어떤 게 더 필요한가요? 예. 나의 노력 위에,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겁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어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또 10계명의 4계명인 만큼 이 안식기를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중요하다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그럼에도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보면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죠? 그것이 요즘 시대의 고민인데요. 주일의 직업 특성상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안식일의 정신. 예. 주일 성수의 그 중요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그 주일 성수의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라. 목사님, 근데 이 말씀에 구별과 성별의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히브리 사고에 의하면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머지 6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를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날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린다고 할 때요. 기본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좀 잘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네. 육체적인 안식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지만 정신도 쉬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네. 십계명에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도 안식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실 안식일 얘기할 때 목사님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안식일은 그 토요일이었는데 네, 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이런 질문들 저희가 또 알면서도 잊기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주일은 진정한 안식을 얻은 날, 영원한 안식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는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일할 때 거룩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가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예. 주일 성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 성수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여러분, 오늘 4계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함께하십니다.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미경의 여성고음 독창으로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53장.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여호와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도단한 해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는 덩달아 업수이 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알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여호와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나는 그로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은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오현명의 찬양으로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석의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의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시간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임하기를 그리고 국가남해외의 우리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가정마다의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함흥사람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한반도 한민족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한민족의 교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신사참배의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음란과 탐욕의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인명 땅 우리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